올해 76살이 된 그는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고래잡이 포수였다고 합니다. 이제 고래잡이는 금지되었지만 그는 지금 다른 이유로 고래들을 찾아서 바다를 누빕니다. 고래의 보호, 고래 자원조사를 위해서 그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가 40년 동안 잡았던 천여 마리의 고래에 대한 경험과 기록, 이제 고래를 살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고래잡이가 금지돼도 최고의 고래잡이 포수는 그 가치를 쉽게 잃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은 비록 아주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고래를 찾으세요. 그 멋진 꼬리가 방금 슬쩍 보이지 않았나요? 나도야 간다. 김수철의 음성 아주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한국 영화 고래사냥 중에서 나도야 간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서서한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우편번호 150-600번입니다. 인터넷 주소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아, 이렇게 찾아오시면 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자그마한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2003년 시카프, 그러니까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수상작들, 또 해외 유명 작가들의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모아서 1월 5일부터 1월 29일까지 중앙시네마에서 2003 베스트 애니 10전이 있거든요. 여기 이 상영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두 30분께 한 분당 두 매씩 초대권을 보내드리니까요. 저희 시사회 게시판에 올라오셔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야기거리들이 더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꾼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음악 곧바로 이어붙일게요. 서울서대문구 홍은동의 김현주 씨 듣고 계세요. 새벽 1시에 두 공주님들을 재우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신다고요. 그 시간 아주 소중하죠. 그 시간을 위해서 제가 이 곡 띄워드릴게요. 맥 라이언과 앤디 가르시아가 주연한 남자가 사랑할 때, 그 메인 테마입니다. FM 시네마 테크, FM 영화 음악. 아, 언젠가 내 일기장 속의 영화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마치 간첩이 되어 암호문을 해독하는 것 같은 그런 비장함과 그런 심각함과 그리고 그런 난모를 어떤 정서를 가지고 늘 방송을 들었다고요. 자, 다시 수첩들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볼륨을 높이셨나요? 예, FM 시네마테크 이달부터 한 달 동안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다리셨거든요. 지금 저는 가슴이 미어져서 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벅찬 감격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만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삐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사실 제가 정성희 씨께서 많은 뭐 라디오 방송이나 다른 방송에서 불렀는데 다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일단 목소리라도 듣게 되니 너무 반갑다라고 하셨어요. 인사말 좀 해주세요. 다시 한 번. 8년 만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거는 중입니다. 새벽 3시이긴 하지만 만일 제 말이 들리시면 속으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작은 입술로 작은 목소리로 네 들립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정말 힘이 날 겁니다. 8년이란 시간을 건너오면서 가장 커다란 변화라면 그러니까 정은임 씨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우리들은 20세기에 헤어져서 21세기에 다시 만난 겁니다. 너무 감개무량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과연 21세기에 마치 이제 SF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1세기에 만나서 과연 정성희 씨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말씀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 시네필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도 정은임의 영화음악실 그러니까 줄여서 약칭 정영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비판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응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소 자랑삼아 이야기하자면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방송에 오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정영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정은임 씨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정은임 씨가 영화 음악 시를 다시 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해방구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방구라니 저는 그것을 무엇으로부터의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해방구란 말인가 그 대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영음은 제 생각에 두 가지 점에서 그 이전의 모든 영화 음악 프로그램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정영음 씨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는 정영음은 분명 정치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영화적이었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정영음은 일종의 컬트 방송이었고 이 말이 편집되지 않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데 방송국에서는 개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투를 빌려 말하자면 정영음은 그러니까 1992년 제 시간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편지는 항상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저는 라캉의 그 목적론을 믿어 의심치 않는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착하는 곳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던져진 편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80년대 정치의 계절이 끝나고 90년대 문화의 백가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영음은 바로 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의 백가쟁명이 시작되었을 때 그 어떤 다른 문화도 90년대를 껴안지 못했습니다. 문학도 음악도 더더군다나 회화나 연극 무용은 정말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직 영화만이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영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80년대 내내 지상에서 화염병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을 때 지하에서 자생적 시네필들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시네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그들이 자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고색창연한 옛 선연의 말씀, 그러니까 토대의 변화가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을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네. 80년대는 사실상 여전히 약간 말을 패러디하자면 만인의 각자의 방에서 만인의 시네마테크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런 상황은 정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비디오의 등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디오의 등장은 80년대 그 거리에 나가기를 꺼리던 백조 백수들의 천년 왕국의 도래를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계, 그러니까 처음에 이 비디오라는 것이 신혼살림 기구에 쫓아가는 항상 거기에 포함되었었던 그 품목을 넘어서서, 저는 여전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으니 이 남한 땅에 가져온 문화에서의 이 비디오는 그저 신의 필들의 도래를 예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면이었다면 부정적인 면은 항상 공존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즉 네. 비디오의 도래는 이 땅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지구화라고 부를 수 있는, 세계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천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통해서 문화의 그 지구상의 문화들이 갑자기 그 어떤 통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복음은 저주가 되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문화의 제국이 성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저는 제국주의라는 말 대신에 문화의 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비디오는 이 땅에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허트가 얘기했던 바로 그 의미에서의 제국을 심는 데 네. 일조한 셈입니다. 네. 여전하십니다.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언젠가 사실 예전에 방송을 시작을 했을 때 장문의 항의 편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 MBC인 줄 알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췄더니 교육방송이더라. 처음에는 그런 항의를 받았으나 점점 정성일 씨 특유의 이 방송에 빠져들고 말았는데 똑같으신 거는 제가 끼어들 여지를 안 주시네요. 자, 오늘 정성일 씨와 함께하는 FM 시네마테크, 바로 시네필 문화, 그 80년대에 자생적으로 지하에서 시작된 그 시네필 문화가 그 시네필들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1세기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나를 쭉 아마 밟아 올 것 같은데요. 잠시 쉬어가면서 음악을 듣고 자, 그 시네필의 변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볼까요? 우가자가 우가우가 우가자가 우가우가 우가자가 우가우가 우가자가 우가우가 I can't stop this feeling deep inside of me Girl, you just don't realize what you do to me When you hold me in your arms so tight You let me know Everything's alright. Put down a feeling. I'm high on believing that you're in love with me. Lips as sweet as candy. Its taste is on my mind. Hey! good love. When we're all alone, give it up, girl. Yeah, you turn me on. You're in love with me. I'm hooked on a feeling, and I'm high on believing that you're in love with me. I said I'm hooked on a feeling, and I'm high on believing that you're in love with me. 안인경 씨. 듣고 계세요? 적당한 긴장감 지금 느끼고 계세요? 정성인 아저씨의 말투, 적당한 긴장감, 그 어투가 기다려진다고 하셨었죠? 하면서 신청하신 곡, 바로 저수지의 계대 중에서 Hooked on a Feeling 들려드렸는데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야말로 90년대 그때 영화광대에게 가장 신봉받던 그런 감독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바로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가 또 우리에게 널리 알린 인물이기도 하죠. 그의 그 진가에 대해서요. 자, FM 영화음악 시네마테크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네필의 문화, 이 시대 시네필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단 80년대로 그리고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아마 8년 전에 정영음을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견해를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네. 8년 전에 이 자리에서 네. 저는 타란티노가 큰 감독이 되면 제 손에 장을 쥐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텐데. 예. 펄프픽션이 깐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를 받은 것을 보고 비분강개한 나머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며 당연히 그해 상은 키슬롭스키나 캐러스타미가 받아야 됐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제키 브라운을 보면서 제 견해로 수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때 정영음은 방송되지 않고 있었었고 네. 이제 킬빌로 돌아온 타란티노는 사토리 한조의 칼로 저를 찌르며 네가 틀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 견해를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90년대에 막 도착했던 영화 그 애호가들에게 시네필들에게 타란티노는 복음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생적 시네필들은 그러나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오는 바로 그 시기에 아마도 정치 담론의 그 거대한 폭력 앞에서 지하에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적 담론들이 90년대에 갑자기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서 돌연한 진공상태라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영음은 제 생각에 이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 바로 이 순간에 도착했다는 것. 그래서 이 자생적 신의 필들이 정영음을 통해서 그 어떤 해방구를 느꼈다는 그 메시지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억압된 것의 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의 지평을 생각해보는 것이 돌아온 정영음의 지금 2004년 정영음의 임무이자 이 방송을 그토록 열렬히 응원하고 기다렸던 열혈 청취자 소년 소녀 여러분들의 자문자답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의 필이라는 말은 매우 오래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맨 처음 시작되었을 때 영화의 최초의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루이 델릭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시네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영화의 친구라는 말이 좀 적절한 표현일 텐데 사실 필리아, 그러니까 시네필에 붙어있는 그 필의 필리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애호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영음이 껴안은 시네필은 물론 10명이면 10명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사랑해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8년 전에 정영음에서는 시네필들에게 즉 이들에게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베풀어주고 시네필들도 이 정영음을 향해서 그들의 사랑을 바쳤으나 저는 그 사랑하는 태도에 어떤 자의식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족함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시네필들에게 자의식의 태도가 있을 수 있는 영화 문화의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시네필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부채의식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의식 없는 시네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의식 없는 시네필이라. 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나만의 그 자생적 시네필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시네필 문화에서 네. 영화의 모더니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즉, 물론 이들이 모던 영화들을, 그러니까 누벨바그 영화들이나 펠리니, 베르히만, 브레송, 부뉴엘, 또는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장마리 슈트라우프나 다니엘 리히르의 영화들, 혹은 베르톨루치의 상업 영화들, 네. 이런 모던 영화들을 뒤늦게 보기는 했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시네필들이 그것을 동시대적 경험을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가 고전주의와 결별하고 모던한 영화의 시대로 들어설 때, 그래서 영화가 고전주의 시대에 19세기 예술의 전통을 그대로 껴안고 오페라나 아니면 펄프 소설들이나 또는 보드빌 연극이나 만화나 인상주의 그림들이나 혹은 인상주의 음악들, 그 전통을 고스란히 껴안고 영화를 만들었던 그 시대의 고전주의, 그것에 대해서 영화는 끊임없는 무게를 느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는 영화가 아닌 것을 통해서만 영화를 이야기해야 됐었습니다. 네. 그러나 모던 영화의 도착은 질문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영화의 자의식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모던 영화의 도착과 함께 카메라가 자의식을 갖기 시작한 네. 겁니다. 우리들은 그 경험을 미처 갖지 못했습니다. 그걸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 순간, 그러니까 영화의 모던함이 도착했었던 바로 그 순간 남한의 근대사는 박정희를 맞이한 겁니다. 그 이후 좀 더 정확하게 1961년부터 광주를 거쳐 노태우의 올림픽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왔습니다. 네. 물론 90년대가 저는 한국이, 남한이, 남북한이 냉전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도록 철저한 무게 속에 그 80년대까지 고스란히 살았었을 때 매우 유감스럽게도 시네필들은 영화 그 자체를 성찰할 수 있는 동시대적 경험을 획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뒤늦게 도착한 것, 밀쳐져 도착한 것,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이 90년대의 자생적 시네필 세대에게는, 자,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도착증의 증세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기이한 합병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이 새로운 자생적 시네필들은 세 가지 증세 중에 하나를 하여튼 깨어나야 됐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허기진 탐식증에 시달리는 시네필들입니다. 네. 무조건 봐야겠다라고 닥치는 대로 보고, 그 보다 못한 것을 답답해하는 나머지 빌려온 비디오를 데크에 걸고서는 패스트 포워드로 보고 네. 그리고 편수 메꾸기에 시달리는, 그러면서 과거 영화들을 허기지게 뒤져나가는 그 네크로필리아적인 시체 애호증의 증세가 네. 그 첫 번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증세는 뒤죽박죽의 타임머신을 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체계 없이 닥치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므로써 영화와 영화 사이에 놓여있는 상호 영향 관계라든가 인과 관계나 또는 그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뒤죽박죽으로 마치 타임머신에 실려 이 시대와 저 시대를 건너뛰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영화 담론은, 영화에 관한 지식은 거의 미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것을 비유법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정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자생적 시네필이 앓고 있는 정신병은 그러니까 그 영화를 쳐다볼 수 있는 타자의 자리도 없고 네.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있다고 나 자신의 자아를 성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주체의 자리도 없는 그러니까 오직 타자를 대신하는 가짜 타자 소문자 타자라고 분류를 쓴 것을 거기 세워놓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호소하는 영화적 에고 사이에서 애매하게 버팀목을 설정하고 영화를 보는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생적 시네필 세대들이 앓고 있는 병은 사실 이게 제일 끔찍한 피해입니다. 컬트 증후군입니다. 네. 성찰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이 영화를 다 보자니 자신도 없고 100년의 영화를 다 보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다 보니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이한 영화만 골라서 찾아보면서 그걸 갖고 뽐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상대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사랑하기는커녕 영화를 상대로 환상적 세디스트가 되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초자아의 자리에 갖다 놓고 영화가 아니라 자기를 초자아에 갖다 놓고 입법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법을 집행하고 싶어하는 자기 멋대로 영화사를 쓰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화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네마 데크에서 고전 영화를 할 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존 포드의 위대한 영화들이나 하워드 혹스의 영화들이나 막스 오피스의 영화나 히치콕 영화를 할 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오시마 나기사나 파솔리니의 정말 보기 힘든 살로 같은 영화들을 할 때에는 미어터지게 몰려드는 이 기괴한 상황이야말로 저는 자생적 시네필들의 비극이자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한국 사회에 자생적으로 태어난 그 시네필들 그러니까 그냥 패스트 영화 탐식증이라고 할까요? 아무 영화나 탁 치는 대로 편스 채우기로 보는 것 그리고 타임머신을 탄 듯 뒤죽박죽 영화의 컨텍스트를 생각하지도 않고 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컬트 증후군에 가까운 기이한 영화 보기로만 몰려가는 정신병적인 어떤 경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맞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화의 모더니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영화의 역사에 있어서의 한 시대를 그냥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의 그 특수한 근대사가 현대사가 만들어낸 그런 비결인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지 문득 우리나라의 이 시네필이 왜 이러한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다소 경박스럽게 표현하자면 저는 역사는 반드시 게임값을 치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하의 식민지 역사, 1950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한국전쟁,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시작해서 30년을 냉전 이데올로기에 몰아넣었던 그 억압, 이 모든 것들이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역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게임값을 고스란히 치르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요?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 드렸었던 자생적 시네필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 하나라는 것. 그것이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귀환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정말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증후들이 나타날 때 정형음은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증후들과 싸워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네. 즉 싸워야 되는 바로 그 전선이 세워지는 순간 시네필 문화에서 우리들은 매우 비극적으로 정형음의 마지막 방송을 들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것입니다. 아유 참 뭐랄까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음악이 일단 쉼표를 찍겠습니다. 아,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음악을 한 곡을 들어볼까요? 이성민 씨가 신청하신 곡이거든요. 지비그니 프라이즈너의 영화 음악 퍼펙트입니다. 베로니카의 유중생활 중에서 퍼펫스, 지비그니 프라이즈너의 영화음악이었습니다. FM영화음악 시네마 듣고 오늘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시네필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중간에 계속 그 FM영화음악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조금 불안합니다. 계속 언급되는 거 보니 언젠가는 그 화살이 제게로 날아올 것만 같거든요. 여하튼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해 보았습니다. 네. 그 우리 시대의 새로운 시네필은 누구인가? 모두가 지금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영화를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특권이 되는 것은 정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네필은 하지만 결국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네필과 노동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국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네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좋은 영화를 보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네마테크에서 서울 시네마테크에서 저는 허심탄회하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 시네마테크에 찾아오는 정말 관객은 몇 명입니까? 서울 시네마테크의 담당자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520명이랍니다. 520명이요? 인구 2천만 명이 살고 있다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시네마테크를 찾아오는 사람이 520명입니다. 호샤오시엔의 밀레니엄 만보가 개봉하였습니다. 저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토요일날 개봉한 영화가 월요일날 첫 회에 단 한 명의 관객도 들지 않은지 영화관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오후에 프로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서울의 영화 문화의 현주소입니다. 반면에 한편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고작 4,700만 인구인 나라에서 친구라는 영화 한 편을 820만 명이 봅니다. 그건 여섯 명 중에 한 사람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목욕탕에서 여섯 명을 만나면 친구 본 사람 그러면 누군가 손든다는 뜻입니다. 반지 제왕을 지금 420만 명이 보고 신미도를 380만 명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의 필의 지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매우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편의 영화를 몰려가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실제로 영화 선택의 폭이 거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해 흥행 1위라는 말과 그 영화가 수십 번 다시 보아도 또 볼만한 영화라는 말은 서로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의 신의 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열정은 제 생각하기에 그 열정은 잘못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필들은 이상하게도 중심의 영화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신의 필의 조건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도착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이비 영화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화 산업과 영화 저널이 서로 주고받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들이는 협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즉, 신의 필이라면 지금 정말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은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나 실미도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신의 필이라면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프로그램은 바다 건너 NHK BS2 프로그램에서 지금 거의 매일 공중파를 타고 날라 들어오는 우즈 야스지로의 100주년 기념 전작 방영입니다. 만일 이 목록은 정말로 당신이 보기만 한다면 신의 필이라면 두근거리는 심장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동경 현대 미술관에 가지 않으면 당신이 서울에 있건 뉴욕에 있건 파리에 있건 베를린에 있건 볼 수 없었던 영화 목록의 연속입니다. 오늘 밤에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위대한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주 영화 한 편과 맞바꿀 수 있는 헐리우드 영화는 오직 존 포드의 영화 한 편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벤더스의 말입니다. 네. 혹은 동경대 총장이었었던 그리고 불문학자로 잘 알려진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일부 팬클럽이 있으실 그랬더니 고신과 한번 맞겨둔 적이 있었던 하스미 시게히코는 아주 유명한 영화광이기도 합니다. 그 하스미 시게히코가 한 말 중에서 이 사람 정말 신의 필이라는 것을 새삼 마음속에 느끼게 만든 순간은 시게히코가 말합니다. 영화 역사에서 가장 아쉬운 사건 중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도중 왜 우즈가 헐리우드로 망명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일본인인 하스미 시게히코 그렇게 말합니다. 네. 프리츠 랑이 무르나우가 망명가서 위대한 영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스가 그렇게만 했다면 우리는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또 하나의 멜로드라마 영화들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신의 필의 마음이고 신의 필의 정신인 것입니다. 신의 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항상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화를 잘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온갖 영화 이론, 온갖 문화 이론, 온갖 철학적 개념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페미니즘이 됐건 포스트 식민주의가 됐건 트랜스내셔널리즘이 됐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분석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그건 영화를 잘 본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영화 저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 영화 자기 홈페이지에 좋은 영화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한 독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영화는 웬만하면 보이기 시작할 터이니 중요한 건 그걸 잘 풀어낼 수 있는 교양을 쌓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전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안 보이는데 영화 7000편을 봐도 잘 안 보이는데 무슨 재간으로 대충 보면 다 잘 보이는 것이니 교양만 쌓으면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지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들레즈가 두 권의 영화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철학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정말 제게 신뢰를 주는 것은 그 철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철학자가, 들레즈가 정말 영화를 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죠. 영화를 잘 본다는 게 어떤 의미죠?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듣고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깨우쳐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마지막 말, 소통에 있습니다. 소통이요? 가끔 영화 감독들도 자신의 영화가 자신이 생각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석되는 것을 보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되길, 과연 그럼 내 멋대로 영화를 봐도 된다는 말인가? 영화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영화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혼동이 되거든요. 폴드망의 말을 여전히 저는 인용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모든 문학 비평의 역사는 오독의 역사였다는 그 네. 말을 여전히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리 이글튼이 말했습니다. 이글튼이 말하기를,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든 문학 작품을 다 때려 부시고 다 쓸모없는 것이며 위대한 작품이란 필립 케이디에게 SF 소설 같은 것이라고 말할 때 나는 반문하고 싶어진다라고 이글튼 얘기합니다. 자, 모든 문학의 역사를 무효로 만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었을 때에도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미래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음악을 무효화시키고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해도 결국 위대한 것은 모차르트나 베토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성의 비극 중에 하나는 제가 존경했었던 이 문필가들이 정작 영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갑자기 바보지 같아진다는 겁니다. 거기 동원된 철학적 개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영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는 순간 그건 그 글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온갖 개념과 이름들이 허우적거린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를테면 제가 생각하기에 수많은 한국 영화들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대부분 쇼트와 쇼트가 붙지도 않고 시선은 엉뚱한 데를 보고 있고 신과 씨는 연결이 안 되는데도 그냥 이어놓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더 가관인데 소리만 지르고 표정만 쓰고 있으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텔레비전이 한국에, 이 땅에 영화 관객들을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시네필들은 여기에서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혹은 관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네필들은 무슨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라더라 이따의 정보는 정말 잊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발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양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영화와 교양을 잡중 교비시키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영화에 눈 돌리고 영화에 귀 기울여서 그 영화가 하고 있는 말을 깨닫기 바랍니다. 시네필의 대화는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태제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경쟁하지 마라. 대신 소통하라. 저는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저의 전언은 영화에 저 미쳐버린 듯한 소비의 속도에 저항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반지의 제왕이 성공을 하거나 말거나 실미도에 손님이 들거나 말거나 그건 시네필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영화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영화 장사꾼들을 미치게 만들거나 또는 팔기 위해서 영화를 팔기 위해서 저 미쳐 날뛰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티켓 한 장으로 생각하는 저 악질적인 유혹과 맞서 싸우십시오. 정영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3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듣고 있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네. 자, 결국은 오늘 정성일 씨의 말씀은 저의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제작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시네필. 자, 정성일 씨와 함께 이 시대 시네필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다기보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시네필들의 문화라기보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태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굉장히 투쟁적이 되는데요. 이게 투쟁적인 기분이 오래간만에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아주 보통 청취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왜 시네필이 중요한가요? 왜 시네필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시나요? 오직 그들만이 이 소비에 미쳐버린 영화 산업 속에서 영화가 예술임을 믿고 있는 유일한 방부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유일한 방부제, 시네필. 근데 현재 시네필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방부제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방부제가 되길 바라고요. 정선영 씨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우리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뭐가 뭔지 모르는 이 영화 담론 한가운데에서 좀 다른 이야기, 정신 좀 버쩍 드는 이야기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다면? 말지 이번호에 정은임 씨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아마 예. 열혈 청취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여기에 제가 드디어 간택되었다는 예. 기사가 실리자마자 제 이메일 앞으로 정말 80통이 넘는 신청곡이 왔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분의 그 사연이 제 심금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즉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사랑에 실패하고 매우 괴로워했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세영이라고도 하고 화강암과 무지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소녀를 우연히 하지만 제 시간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8년 전 같은 시간에 잠들지 못하면서 같은 방송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운명이라는 모티브, 그러니까 그들이 긴 시간 동안 그 사이에 개입하고 나섰던 시행착오가 결국 여기 이렇게 도착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것을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정영음을 8년 동안 기다렸던 여러분들과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음의 두 번째 도착의 의미는 이제 저는 분명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음은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정영음 씨와 임세윤 PD께서 정말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두 분을 기다렸던 이 정영음을 기다린 시네필들이 기다림에 대한 부채를 갚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항상 편지는 목적지에 대시간에 도착하는 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함께 있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왕가위의 해피투게더입니다. 네, 자 해피투게더 들으면서 정성희 씨와의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조우성 씨, 헤어진 지 이제 4개월쯤 된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아, 지금이라도 가서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있다면 살리고 싶은 게 심정이라고 하셨는데 찾아간다는 게 용기 있는 걸까요? 아님 바보 같은 짓일까요? 하고 물어보셨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곡 신청하셨습니다. 바로 이 곡, 영화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할 자 중에서 클라우디아스 테마 들으면서 생각해보세요. 그 답은 호성씨만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클라우디아스 테마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